가신 날을 알까요? 묻힌 곳을 알까요? 이날일까? 저기일까? 알 수 없는 당신의 길, 당신의 무덤을 정해봅니다. 오늘이 그날일까? 여기가 거기일까? 당신 무덤을 지어놓고 무덤 앞에 황토요 황토 위에다 채석을 깔고 채석 위에다 조조반 놓고 조조반 위에 좌면지 좌면지 위에 상간지를 펴고 차려간 음식을 버리울제 홍동백서 우기탕 실과를 좌르르르 먹기 좋은 녹두나물이며 쪼개는 콩나물도 먹고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옷 같은 나 여기